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그날의 그 순간이 그리워 찾아서 여기에 비가 오던 그 밤 내 가슴에 손끝으로 슴슴을 짜 사랑해 사랑해라고 네 눈동자는 별처럼 빛났지. 그러네 너의 모습 어둠 속에 그림자 만날 수 없는 너네 음악 속에 멜로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행복했던 그날을 찾아 여기에 비가 오던 그 밤 내 가슴에 손끝으로 슴슴을 짜 사랑해 사랑해라고 네 눈동자 별처럼 빛났지. 그러네 어둠 속에 그림자 만날 수 없는 너네 음악 속에 멜로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좋을까. 우 행복했던 그날을 찾아 여기에 우 행복했던 그날을 찾아 그날을 찾아 여기에.